며칠 동안 아니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궁금해서 넌 어떤지 잘 지내고 있는 건지 몰랐었어 그렇게 너 힘들어했을 줄은 여가라 너 Damn 이제 와보니 baby 못해준 게 너무 많네 Hey 늦지 않았다면 Hey tell me what I gotta do yeah 내 곁에 네가 있어야만 해 I'm missing your face yeah, yeah. Missing your face 싶어 돌아와 remember 우리 처음 약속처럼 last forever yeah 손을 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래 We can last forever yeah Ain't nobody gonna stop us no one hard We can last forever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진 않아 Only need you in my life 내게 돌아와 가끔 물어봐 너의 친구에게 멀리 있지 않는데 왜 안 보이지? Why? 영원하다는 그 사람들이 안 믿어 난 신경 쓰지 말어 우리만의 추억 no filter 갈 길을 걸어 둘이서 너와 나의 spotlight을 쳐줘 Hey 늦지 않았다면 Hey tell me what I gotta do yeah 내 곁에 네가 있어야만 해 I'm missing your face yeah, yeah. Missing your face 싶어 돌아와 remember 우리 처음 약속처럼 last forever yeah 다시 나를 믿어준다면 we can last forever yeah 다시 나한테 기회를 준다면 we can last forever 알아 내 말 아마 이기적으로 들릴 거라는 거 그래도 We can last forever.